알아야 해. 그 어두운 내면 속에 들어갈 길을 알아야 해. 정신을 분리해 통제할 그 길을. 왜 현명한 사람도 단 한 순간 어둠 속에 영혼을 빼앗겨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순 없나. 내가 그들의 손 잡아줄 수 있다면 찾아야 해 그 어둠 속에 갇힌 그들의 비밀. 찾아야 해 온전한 정신이 사라진 이 세상은 그들을 버리는가. 왜 죄 없는 자를 가두는가. 왜 악령에 씌었다 생각하는가. 왜 숨겨진 빛을 왜 외면하는가. 알길 원해 왜 인간은 욕망 속에 악한 것에 유혹당해 끝내 스스로 영혼을 태 알아야 해 그 진실을. 신이시여 내 길 이끄소서. 내 눈 밝혀주소서. 나는 가리라 당신의 뜻과 함께 가야만 해.